요번에 왔던 태풍 이름 알아요? 에? 쏠링인가 뭔가 뻥 태풍이래요. 뻥 태풍. 태풍이 오면은 저렇게 된다고 했어요. 또뭐 저쪽 밑에 지방에서는 또 그래도 피해를 보긴 봤어요.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말을 한거 언론이나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15시간을 한반도를 관통한다. 그러니 완 쑥대밭이 될 것이다. 강풍에 물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사상 최대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태풍의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시킨다. 초중고를 전부 휴교령을 내리고. 살벌했어요, 진짜. 엄청난 태풍이 오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죠, 다행이죠. 다행이죠, 여러분. 정말 인명피해 많지 않고 재산 피해 많지 않게 잘 지나간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역대급으로 가장 약했던 그런 태풍이었던. 한국에 상륙하기가 무서웠대요. 태풍의 사정은 태풍하고 이거 올라오 보니까 한국에서 상륙하기가 두려웠다. 소멸돼가지고 사라졌어. 이번 태풍은 작게 끝났지만은 여러분 태풍은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경험해 보신 분도 그렇겠지만 자연 태풍도 무섭지만 인생의 태풍도 무섭습니다. 이 태풍 한번 부는 통에 완전히 가라앉고 문제가 크게 생기고 절망하고 예기치 않은 것이 이 태풍인데 생각지도 않은 것이 발생해서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자연적인 태풍이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경험하는 태풍이나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삶에서 태풍 안 만나셨어요? 풍랑 안 만나셨어요? 저는 많이 만났어요. 태풍을 많이 만나서 이제는 웬만해도 껐다가 안 해요. 이제 풍랑을 많이 만나서 많이 겪어봐서 극복할 수가 있어.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뭐 내가 경험적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냈다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드릴 수가 있어요. 간증이란 것이 뭘까요? 내가 이런 태풍을 만났는데 이 태풍이 이겼다. 이 태풍을 극복했다. 이게 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풍랑이 거셌는데도 불구하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다. 저도 더 낫다. 그때보다. 이 간증이겠죠. 그렇게 살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어떤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질문들이 수수께끼들이 풀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자들이요. 지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오병이의 기적을 봤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놀라웠던 사건인고 하면은 제자들마다 복음서를 쓴 기자들마다 다 썼다 그랬죠.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이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인상적인 의미 있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체험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따라다니는 우리 스승님이 와, 갑자기 능력 있고 유명해진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큰 대중이 따라다니니까 따라오면서 참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아, 기분 좋죠. 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뭐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자리들을 다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기분이 엄청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겠죠. 그렇죠?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저거는 베세다 지방으로 가서 여기 베세다 지역인데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바다를 빨리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다른 병영 기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재촉했다. 재촉했다. 빨리 가기를 재촉을 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촉을 했어요, 제자들을. 그래서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라. 왜?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빨리 가라. 빨리 재촉해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셨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제자들은 배를 얼른 탔어요. 가라고 하니까. 하고 가버나움 출발했어. 제자들이 생각할 때 가버나움에 가면 또 무슨 일이 기다릴까. 이런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났으니 제2탄으로 가버나움 가기만 하면 참 엄청난 또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기대. 막 야 이제는 뭐라 그래야 될까. 막 몰라 흥분됐어. 흥분됐어.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이 대단해지고 이제 우리들은 이제 뭐 됐다. 이제 됐다. 이제는 뭐 참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그런 굉장한 일들만 있을 것이다. 야, 우리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게 너무 잘 됐다. 아, 이러고 가는 거죠. 아, 그런데 죽을 일이 생겼어. 갑자기 항해하는 도중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 풍랑. 그 문제는 뭐냐? 예수님도 안 계셔. 제자들만 당하는 거. 19절의 상반절은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십여리쯤 가다가 제자들이 노를 젓는 뭐 10여리쯤 지금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약 4.5km에서 5km 정도인데 떠내려가는 거예요. 풍랑이겠어. 그런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점점 더 그냥 문제가 생겨요. 아, 겁이 나죠. 큰 바람이 불었어. 파도가 막 일어나. 배가 그냥 10여리쯤 4km, 5km쯤 막 떠내려. 지금 문제가 생기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까지에 있었던 복과 기적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더 큰 문제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는가?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 오늘까지야 그 모든 기적과 이적 표적은 내일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만나가 하루치야. 그래서 훈련 식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은 그것은 먹으면 하루밖에 하루. 인간은 하루 하나님과 하루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매일매일 나를 의지해라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매일 우리가 의지하면 되잖아요. 아 지난날에 말이야 과거의 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되는데 이게 안 생겨요. 이상하게 오늘은 감사할 수 있는데 내일이 없으면 우리 당장 불평이 나와요.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인간의 욕심이에요. 불빛 것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오는 거야? 만나 은혜로 살았어. 만나 신앙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오늘까지 주시는 거예요. 오늘까지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매일매일 의지해라. 나를 매일매일 신뢰해라. 이런 뜻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일이 보장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때부터는 뭐 하나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살지? 아니 어제까지 오늘까지 살게 해주셨잖아. 그럼 내일 뭐가 걱정해? 내일이면 내일 염려할 것이요 말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 제자들의 심기가 지금 그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봤어. 지금 풍랑이 닥쳤어. 정신이 혼미해졌어. 어제까지 아까까지 믿으면 이건 싹 사라져. 어떻게 사람 남나? 아이고 죽겠다. 예수님 남겨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제자들이었고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수님 참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했는데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지지 아니하면 아니 이런 풍랑이 한 번씩 오면은 혼비백산했거든. 가지고도 믿음이 요만한 줄도 탁 납고 어떻게 하나 막 염려 걱정. 불신앙, 걱정, 염려. 게다가 지금 제자들이요 더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야 될 이유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야 우리 한번 저쪽 가보자 하고 가버나움 가보자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라 가버나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풍랑을 닥치. 그런 경우에 이게 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갔는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헌금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여기 풍랑을 막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 어떡하냐고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 안 만났어요? 많지요 이런 경우. 여러분 말씀 안 하셔도 많지. 속으로는 갖고 있지. 속으로 억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 그렇지만 믿음이라니까 뭐 그런 말을 꺼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잖아 그냥. 네, 믿음이 없다 그러고 아, 요나는 벌을 받아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지가 판단해가 다시 서로 도망을 갔잖아. 그러니까 풍랑 만났어. 아,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해서라 풍랑 만났는데 우린 주님 말씀 듣고 아, 가만히 있는데 가라고 하셔가지고 배 타고 가라고 해놓고는 배를 타자마자 조금 가다가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역경 만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내용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야 그거 별거 아니다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말하면 의문점 퀘션마크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큰 장벽을 만난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야지. 야 그거 아, 그럼 숱한 거다. 그거 신앙이 그런 거 많다. 성경이 있다. 성경 요한복음 6장에 제자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자기들이 막 열심히 뭐 해보려고 하는 거고 막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믿음은 하지 마라 그랬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 막연한 믿음과 반대요. 이런 내용을 보면 전부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깨닫게 하려고 풍랑을 주셔가지고 풍랑이 이런 거 모르시겠어 주님께서. 그래서 풍랑이 왔을 때 와도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한번 주시려고 꽂히려고. 저는 이런 풍랑을 경험하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태풍 걱정 없더라고요. 인생에 태풍 걱정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설교해 드릴 수 있는 제자들에게 참 이 터무니없는 일이죠. 가라고 하셨고 말씀에 순종했고 우리는 그냥 갔는데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 죄나 짓고 이러면은 불순종이나 하고 그랬으면은 회개라도 하지. 이거 뭐 회개라 할 게 뭐가 있어. 자, 이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이들이 닥친 이 내용이 아 뭐 풍랑 만났다 뭐 만났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나의 삶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바다 안 나가면 되나? 되지. 풍랑하면 배 안 타면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자, 봅시다. 얼마나 제자들이 겪는 상황이 절망적인지. 지금 여러분 지금 16절로부터 21절 짧은 거예요. 짧은 절수 안에 정말 아주 굉장히 절망적인 단어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16절에 여기 봅시다. 여기 스크린 봐요. 16절 그럼 저들 여러분들 읽었어요. 16절에 17절에 17절 하반절 또 18절에 또 18절 아니 18 파도가 일어나더라 하고 있어요. 18절에 파도가 일어나더라 하나 더 있고 또 19절 또 두려워하거늘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다 띄워봐요. 7개 최종민 집사님 점으로서 뭐 할 거예요? 밤바다 불이 없어. 그때 지금까지 등대도 없어. 점으로서 여러분 점으로서 여러분 삶 인생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못해. 지금은 불이라도 있지, 전기불이라도 있지. 그때 이미 어두웠다. 이제 나오죠. 어두웠다. 이미 어두웠다는 얘기는 어둠이 깔렸다는 얘기죠. 어둠이 깔렸다는 얘기는 뭐야.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얘기. 이미 어두웠다. 그 다음에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없다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가장 큰 절망적인 상태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대. 예수님 안 계시네. 예수님 날 버리신 거. 그럼 얼마나 절망적이겠어.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견디는 이유가 막 그래도 예수님 막연한 기대지만 막연한 믿음이지만 예수님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다. 나하고 안 계시단 말이야. 내 현장에 안 계시단 말이야. 떠나셨다. 그렇게 많은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그 삶을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시편에 그런 기술 많이 나와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처절한 절망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이 여기 하나님 안 계십니까? 절망증. 그 다음에 18절 큰 바람이고요. 큰 바람이에요. 큰 바람. 작은 바람이 아니라고. 날라간다. 아까 보셨죠? 태풍. 어? 차가 막 날아다니고 컨테이너 박스가 날아다니고 큰 바람. 파도가 일어났다는 얘기.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는요. 잔잔한 거죠. 호수. 이 파도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큰 놀이 일어났다. 무서워요. 지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배 한번 타가지고 작은 배 한 보트 같은 거 타가지고 파도 한번 만나봐요. 엄청 무서워. 노를 저었다. 노를 저었다는 뭐야? 떠내려갔다는 얘기라니까. 야, 막 노를 저어도 안 된다고 막 살아보려고 하는 거 지금. 어? 바람이 여름 바람에 큰 바람 파도 같은 거 이거 저어서 되는 거예요 이거? 팔만 아파 기진맥진돼.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죠. 속수무책. 그 다음에 이제 두려운 거. 두려워. 이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자 이런 것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몇 가지를 보니까 일곱 가지라고. 성경 일곱 가지가 완전수한 일곱수. 그리고 완전한 절망이다. 여러분 그래도 부분적인 절망 그거 갖고 살아요. 완전한 절망이다. 완전한 절망. 겪어봤어요? 완전한 절망?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은 너희들이 겪는 절망은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완전하게 절망됐을지라도 살 길이 있다. 이거 알려주세요. 너희들 왜 조금만 가지고 엄살하냐? 야, 그거 갖고 엄살하고 사냐? 왜 갖고 그렇게 두려워하냐? 그가 그렇게 왜 염려? 이런 정말 완벽한 절망적인 상태. 완벽한 절망.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제 죽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제자로서 나의 일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여러 일들을 당하고 겪을 것이다. 그럴 때에 오늘의 이 사건을 꼭 기억해라. 기억해라. 제자들은 완벽한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에 일어나는 상황. 이걸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막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이 바다 위를 막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 깜깜한 데서 누가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이런 분이에요. 일곱 가지 완벽한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럼 지금 바다에 바다 바다라는 환경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거기 그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를 딛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문제에 빠져 죽잖아요 지금. 문제에 빠져 죽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빠지지 않아야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 딛고 할렐루야. 엄청난 의미 있죠. 그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빠져 죽는 게 걱정이지 지금. 그렇죠? 빠져 죽는 게 두려움이죠. 빠져 죽는 거예요 이제. 침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바다를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딛고.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입니다. 안 믿으실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이런 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때까지 보고 있다. 10여리가 아니라 100리 흘러가도 괜찮고 어디 가도 괜찮아. 내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요 너 문제 앞에 도달을 할 것이며 해결해 줄 것이라는 거. 괜히 두려워하지 마. 주님의 이 음성을 드려야 돼. 이 음성을 들은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조금만이라도 불평 원망하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어떻게든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왜 주님께서 보고 계시거든. 급하면 막 오시거든 그냥. 아니, 주님을 경험했어요 저는. 왜 주님은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 왜 사랑하?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요. 엄마! 하고 부르실 때 안 쫓아가냐고. 위기적인 상황에 얘가 빠졌는데 엄마라고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 있다. 만약에 내가 그걸 봤다. 물불가리가 안 가요. 불 속에 있을지라도 그거 안 들어가요. 물 속에 빠졌어도 그거 안 들어가요. 거기를. 하나님은 더욱 그리하신 분이다 말이에요. 아,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게 없어. 우리가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 찾아내신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에 빠졌는데 가만히 팔짝 끼고 계시겠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끝났잖아요.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 들어도 순종해도 풍랑을 한번 겪게 하시고. 풍랑을 겪고 나서 이걸 생기는 제자들이요. 이제는. 이 경험해서 꼭 체험했을 거 아니에요.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를 거.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 이 신앙은 뭐냐? 체험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체험해봐야 그래도 알아요. 흔들리지가 않는다고. 신앙의 목표가 딱 생기는 거죠.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21절. 이에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용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렸던 땅에 이르렀더라.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쩔었지. 기가 팍 의기소침하고 두려움에 쩔었지. 그런데 주님께서 성큼성큼 바다 위를 오셔가지고 내니 두려워하지 마. 그랬더니 상황이 반전되는 겁니다. 상황이 반전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전. 두려움이 떨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이런 기쁨 맛보셔야 돼요. 신앙적 이런 기쁨 맛보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 맛이 있지. 안영희 선생님 출근해? 안 해 아직도? 빨리 해야지 월급 타지. 고생했는데 더 놀고 싶어요? 더 놀고 싶어? 저런 여유가 있어 이제 합격했다고 이제. 아니 그냥 출근하라니까 그냥 내가 혼자 이게 뭐 내가 같이 가줄까? 놀고 싶어. 여기 공무원 되고 싶으면 손들어 대신 가야지. 놀고 합격했을 때 기뻐서 안 기뻐서. 그렇지? 체험한 거예요. 내 실력으로도 갔겠지만 내 노력으로도 갔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간에 우리 영이 믿음 좀 크자. 믿음이 더 크고. 왜?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가장 믿음 좋은 공무원으로 사용하시려고. 이 땅에도 필요하니까. 되고 나니까 기쁘잖아요. 기쁘지. 이 기쁨이 있어야 돼. 이 기쁨 뺏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마다 안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환경을 이기는 기쁨이에요. 재미는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뺏겨요. 그건. 드라마는 보다가 시간 지나면 싹 재미롭게 보다가 시간 지나면 싹 없어져. 기억나는 뭐 드라마 있어? 그 볼 때만 좋지. 시간 지나가면 다 끝나. 이런 신앙적인 기쁨은 반전의 기쁨은 승리의 기쁨은요. 새록새록 있는 거예요. 자다가도 웃어요. 좋아. 감사가 나오고. 이 기쁨이 있어요. 반전의 기쁨이 있어요.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나야지 한번.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 그랬죠. 바울이. 바울은 태풍 만났잖아요. 바울이. 바울도 똑같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바울의 꿈이 뭐예요? 바울을 베드로를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 그러죠. 바울을 누구를 위한 사도라 그래요? 이방인.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게 누구의 꿈이에요? 바울의 꿈이에요. 바울의 꿈이에요. 난 이방인을 구원시키고. 이방인을 구원시키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항상 어디에 가야겠다. 어딜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 로마 가기로. 그 당시에 이방인이 최고인 로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를 굉장히 원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또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다면 로마로 갈 때 개선 장군처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그래서 로마 가면 복음 전하기도 쉬웠겠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이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 하면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묘묘해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배를 탔는데 그 배가요, 아주 뭐 문제가 많은 배입니다. 문제가 선장하고 선주하고 옥신각신하고 말이에요. 선원들도 말을 좀 안 듣고. 왜? 죄수들이 탄 배야 이게. 별놈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관광 어디 가더라도 관광객과 좋은 사람하고 가고 싶지, 그 흉악한 죄수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바울이 지금 그가 로마로 가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 좀 멋지게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예단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요.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잖아요.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그 태풍, 이번에 이름이 뭐라고? 셀틱? 그 유라굴로라는 그 태풍이 만났어요. 미친 광풍이라는 이름이에요. 오조가 미친 광풍이야. 다 그냥 부숴버려요. 그냥 배도 그냥 반쪽 내버려요. 그거 만났어요. 그거 지중해에서.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걸 난리 났어요. 그냥 배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짐들 냈던지고 버리고 막 난리 났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겪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건진받은 체험이 있으면 바울처럼 이렇게 돼. 왜? 바울은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했거든. 그 바울이요, 지금 혼비백산되어진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선원이나 죄수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무슨 얘기냐? 꿈이야. 환상에 하나님께서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너는 아무리 배가 바다가 뭐 풍랑시 할지라도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될 사람이야, 너는. 그러니까 이거 로마까지는 살려 가는 사는 거야, 나는. 로마 가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리고 보너스다. 네가 로마까지 가게 되니까 너와 같이 있는 사람 다 살려 주겠다, 같이. 다 너한테 맡겼다, 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하노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난리판에. 여러분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해야 돼, 이거. 우리 장로님들 아멘 한번 합시다. 예. 이거 해야 돼, 이거. 전부 죽는다고 할 때 살 길이 있어, 살 길이.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산다. 이거를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용기, 담대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야. 이게. 강하고 담대한. 용기, 용기. 상황은 아니잖아, 상황은. 나도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한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상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미 하나님께 한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필요가 없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해 주셨잖아. 말씀해 주셨어. 이게 믿어지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결국 머리카락 안 상했습니다. 하나. 전부 다 갔어요. 전부 다. 다. 278명인가 뭐 몇 명인가. 전부 다 살아가지고 로마까지 다 갔다고. 자기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을 거 아니야. 바울은 이걸 통해서 전도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생겨. 그리고 결론이 또 있어. 다시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세상에. 목적지까지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아요? 따라합시다.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가더라. 할렐루야. 풍랑이 이게 뒤를 밀어줘가지고요. 어이구. 더 빨리 도착했어.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 대시면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그냥.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꿈이 작으면 시련도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풍랑도 없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폭풍도 없습니다. 폭풍과 풍랑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목표점에 더디 간다고 비전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으로 보내겠다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완전히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그 와중에 풍랑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내가 겪어야 합니다. 풍랑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풍랑이 빠져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네 손에 붙여놓으라.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가는 겁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닌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내가 이 생에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